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발표 25돌세 즈음에서 2017년 백두산 윈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조선통일운동 역사는 민족 대단결에 관한 김일성 추석의 사상과 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두려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